그런지 나도 몰라 울고만 싶은 마음 너무나도 그 사랑에 상처가 깊었는지 몸부림쳐 울고 싶네 소리치며 울고 싶네 아무리 흐느끼며 울어도 소용없는 이 마음 누가 아냐 어쩐지 울고만 싶어 나도 몰라 울고만 싶은 마음 그 누구가 그 사랑을 아사가 버렸는지 견디게 아픈 마음 소리치며 울고 싶네 내리는 빗소리는 슬픔의 눈물인가 이 마음 누가 아냐 어쩐지 울고만 싶어